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모든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진한 액기스로 만들어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암송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극진하신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신 일, 죄 많은 우리를 내버려 주실 수 있었지만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추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인간의 겉과 속이 완전하게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 완전하게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의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죄의 책임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한 소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헤매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려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가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지요.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티벳 고승은 어떻게 하죠? 수백 개 되는 계단을요, 절을 하면서 올라가요. 네, 그렇게 해야 자기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불교는 평생 자기 업보를 쌓고 벽을 보면서 스스로 부처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씻깁니까? 이슬람은 어때요? 메카라는 성전에 가서 자기가 평생 긁어모은 돈을 다 거기에 헌금을 하고 거기를 순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주교도 마치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쌓아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은 완전한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에 대한 영원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즘에 통합교회에 제가 아는 청년이 다니고 있는데요, 30대인데 한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요즘 기독교입니다. 요즘 교회 안의 상태입니다. 그 청년에게 교회 전도사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교도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교회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 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인간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사람들 위에 서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관점과는 달리 유대 배경은 종교, 정치,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였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경제까지 거느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서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파 중에는요, 70명을 대표로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중요한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 안에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명예와 부를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그것도 밤에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해 보이거나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모두 살 법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그에게도 영생에 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학식을 뽐내며 경건의 모양만을 가장한 채 말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은밀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특정한 진리를 물어보는 것이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시골 청년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수치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고대에서는 정말 이 수치심을 경멸했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입니다. 네, 승리자. 근데 그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 명예, 권력, 부, 인기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에게 이런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네가 굉장히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갖추고 있고 교양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 네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시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나라 볼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겠지만 설령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우리 권사님들 주름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아픈 싹신도 다 낫고 그렇게 다시 나온다면 여러분 다른 삶이 될까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온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하고 안 아프고 깨끗하게 살수 있을까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생에 오점 하나 남기지 않고 살수 있을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순간들, 부끄러운 그런 오점들을 남기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 말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다시 한번 태어나도 그에게는 여전히 육의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늦고 그 부끄럽고 생각도 하기 싫었던 내 인생의 순간들을 또 반복하며 여전히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역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육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래서 니고데모의 칭찬 같은 말에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정말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기만 해도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를 거듭 두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긴장감과 집중력을 갖고 들어야 할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물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오는 양수로 1차적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은 2차적 탄생을 얘기하는 거다. 뭐 오리게는 물과 성령의 개념은 다르다. 그리고 칼빈은 물과 성령은 하나이며 깨끗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교도 목사님인 아더핑크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좀 전에 읽은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세상 풍조,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리고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맞으신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련해서 맞으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나답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밤에 찾아간 것은요, 그의 왕국이 이제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성경은 이와 같은 시간적 개념을 그 인물의 영적인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밤의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처럼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시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식은요,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없이 육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보고 죄 때문에 애통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도덕적인 그런 선악의 개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를 그 정도로만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와 합해 있는 것은 마귀와 합하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러므로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이 없다는 것은 죄와 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 탄식합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 옆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정죄할 힘도 없이 내 안의 죄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이게 좀 와닿지 않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나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손수건만 사용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최고 엘리트였던 그가 학식이 부족했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가장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자신의 정체를 안 것이죠. 두 번째는 죄와 싸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합하여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 없고 죄짓고 살아도 된다.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가지는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인 전인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다. 아멘.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낯설어요. 보겠습니다.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자신만의 계획과 구조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덧없는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상대와 내 아는 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입술의 말의 단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술자리에 갔던 사람이 안 가게 되니까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세상이 낯설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분명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이 율법이 니고데모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익숙하게 관계 맺고 친분을 쌓아왔던 지금 동료들로부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알고 지내왔던 동료들과 알 수 없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날만큼은 항상 말하던 언어가 다른 언어로, 그 언어로 오히려 동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관계들과 모임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자신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닐까? 예,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에겐 지금 생명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을 갖게 하는 영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더 이상은 죄와 합하여 살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간절하게 보여지고 믿어져서 이 세상이 낯설고 주님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멘 좀 줄어드셨네요. 나의 모든 돈, 권력, 지위, 명예, 인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과 섞을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사람들의 눈을 개의치 않네요. 예수님의 십체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거듭난 니고데모는 주님의 죽음에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